청년일꾼들이 9.1 우리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전면적으로 말살하는 날강도적인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제재결의를 단죄규탄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청년 니시도쿄 본부위원장, 오사카부 본부위원장, 아이지온 도슌지부위원장은 담화들에서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공화국의 자위적 핵무력 건설의 최종 단계를 똑똑히 보지 않고 경고망동하다가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